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요 청탄제붓.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용감하라. 아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뉴송현 포병의 노래. 한생의 기준한 소류시 들으실 노래는 우리 세대의 조국을 통일하리라.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좋은 손에서 만나자. 지킬 때 온다면 우리 다시 만날 것은 귀중한 어머니 처국을 위해 조선에서 만나자 귀중한 어머니 처국을 위해 조선에서 만나자 신고하자 그날에 만나서 말았죠 나를 깬 추억도 뜨거우니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조선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조선에서 만나자 조선에서 만나자 조국이 맺어준 조두의 부정은 허연 속에 품을 타니 화손의 탄피로 승리의 축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들리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조선에서 만나자 이번 장군님 계시는 곳 조선에서 만나자 조선에서 만나자 이번 장군님 계시는 곳 조선에서 만나자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